그래 나 떠난 뒤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. 어제처럼 나 길을 걷고 숨 쉬고 또 얘기하지. 하지만 조금 다른 건 많던 웃음이 사라졌어.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야. 매일 처음